하얀 연턱에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속삭일 때면 붉은 노을 감싸주었지. 그러나 어둠은 짙어만 왔네. 하얀 연턱에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속삭일 때면 붉은 노을이 감싸주었지. 그러나 어둠은 지금